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이틀째 되는 날 이제 성전으로 가시던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것들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뒤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아침에 묵상할 말씀까지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성전을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또 T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있었던 것들, 그것이 외식적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었던 당시의 유대 종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히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많은 신앙인들 중에 시험에 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무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때를 구하고 자기의 감정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극도로 히스테리컬한 사람이 되어주셨다라고 스스로 그냥 해석했어요. 그리고선 자기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기준으로 자꾸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눈 분들은 알수 있지만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의 특징을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것들은 특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한번 맺는 나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큰 제대로 된 무화과의 나무가 열리는 것들은 6월에서 8월 정도의 여름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양력의 날짜로 하면 3월 정도가 되어져요. 근데 이 3월 달부터 조그만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원래 크게 맺혀지는 무화과 나무는 테나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붙이는 진짜 무화과의 열매를 붙이지만, 그 전에 맺혀지는 조그만 그 무화과들은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일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주인들이 항상 있는데 이 과목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있는데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6월에서 8월 달에 맺히는 큰 제대로 된 무화과 나무는 주인들이 따지만 3월 달부터 맺혀지는 빠세라고 하는 작은 열매는 주인들이 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길거리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고 또 그냥 맺혀지게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여행객들이 목이 마르고 또 음식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따먹고 주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게 맺혀져 있을 때 3월이 되었을 그 시간에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열매를 제대로 된 과즙이 가득 찬 6월부터 8월에 맺어야 되는 그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그 전에 맺어야 되는 작은 무화과 열매들을 이미 맺혀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무화과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하셨으면 그것은 자기의 나무가 아닌 나무의 열매를 따는 서리를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만 무화과 때가 아닌 때에 3월에 맺혀지는 작은 열매들을 따는 것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들이 되어지냐면 여행객으로서 예수님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무엇이 없었대요? 아무 열매도 맺혀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모습들. 모습으로는, 말로는, 형식적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마치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또 지나다니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능력도 없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앞뒤로 20절부터 다시 25절까지 펼쳐지고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이 형식만 있었던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었을 때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제사하러 모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내쫓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하루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단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바자회하고 장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많이 모여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들은 없고 그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요.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등장하는 말들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려는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겉으로는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20절 이후에 내일 읽으시는, 내일 묵상하실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몇 가지의 힌트를 주셔요. 오늘 말씀에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에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다 말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들은 네가 하늘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되어져야 된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믿음은 여러분 말은 있지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던지세요. 다시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2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 묵상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다 같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욕망을 이루는 그들의 욕망의 성취의 수단으로서의 기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수단으로서의 신앙밖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한 신앙으로서의 모습만 있는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 형식만 있는, 모습만 가득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라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어떤 열매도 보여줄 수 없는, 지나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성전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여 보여주셨던 것들 중에 나무들이 있어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무화과나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두 나무는 여러분 꽃을 보기 위해 심는 나무들이 아닙니다. 이 나무들은 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어서 잘리워 불에 태워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도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꽃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화과의 나무 자체 이름이 뭐예요? 꽃이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꽃이 없진 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꽃은 아주 작고 별로 보이지 않을 만큼 피어지는 것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열매 맺으려는 데 관심이 없고 너무 여러분 꽃을 피우려고 해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화과고 포도나무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장미처럼 꽃이 피어서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하늘 하나님 앞에 천지를 흔들 것처럼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높아짐만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꿔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25절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용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함을 그대로 담고 그런 기도와 그런 삶 안에는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지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구하실 때 우리는 아낌없이 또 자랑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 낮아짐, 희생, 헌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뭐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졌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열매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열매를 통해서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교회에 나왔을 때 변화되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일 수 있어요. 열매는 없으면서 여전히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므로 사람들 앞에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자신만을 치장하고 드러내는 사람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말씀도 안다고 그러지만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얼마 전에 무슨 책을 읽다가 그런 글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많이 공감하는 글들이 되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18세기 중반 이후에 세상을 휩쓸었던 지성주의라고 하는 것들의 영향이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고 무언가 알아가고 그것을 입으로 얘기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18세기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인간 안에는 지성주의라는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그 마음이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구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뭐 했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뭐 목회자가 되기 위한 더 많은 공부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의사가 되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하면 더 좋은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더 많은 공부한 사람, 더 많이 학위를 가진 사람을 더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하면 더 좋은 신앙인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만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세미나도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내 믿음이 더 많은 것을 알아간 것,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내가 더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내 존재에 대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알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뭔가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받았다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듣고 아는 것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처님으로 바꿔도 아니면 그냥 해나 달이라고 바꿔, 단님 뭐 해님 뭐 천지신명이라고 바꿔도 아무 차이가 없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그저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승진하기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 원합니다. 병이 낫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들만을 가득 채워서 그냥 구하는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2019년도 이제 한 해가 시작돼서 어느새 한 달이 또 지났어요. 예, 점점 여기 저보다도 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얘기하는 게 죄송하지만 시간이 점점 빨리 지나가죠. 그렇죠? 어느새 그냥 한 달이 지나갔어요. 예, 이제 아마 조금 지나면은 중반 지나갔다고 그러고 조금 지나가면 이제 뭐 할로윈, 추수감사절 그러면 벌써 또 2019년도 지나갔네.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는데 심어놓았던 포도나무에게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이 나무 포도원 시기였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포도원 주인이 이거 이제는 갖다 버려라 다 잘라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포도원지기였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올 한 해 은혜도 주고 가지도 치고 그래서 거름도 주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요. 우리가 뭐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강도의 구려를 교회를 강도의 구려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시라고? 열매 좀 맺으시라.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열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겸손해지시고 좀 낮아지시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해 가시고 오늘 말씀처럼 보면 25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서 용서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들,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 안에 이 열매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여 지나가다 지친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저 영혼을 섬겨줄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 제 안에 그 열매가 있습니다. 제 열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프리카 먼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써야 될 열매들이 필요한데 주님 제 삶의 헌신을 통해 사랑을 통해 나눔을 통해 할 수 있는 열매가 제게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삶 안에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가득해서 여러분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목마르시고 주님이 주리셨대요. 주님을 배부르게 해드리고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